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주체사상연구서저, 영국조선친선협회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, 스위스조선위원회, 스위스주체사상연구서저가 미제와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의 도발적인 기리절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해서 최근에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